멈춘 순간 내 안에 퍼진 작은 떨림 처음 느껴보는 내가 든 듯한 기분이 날 삼켜와 꿈에서도 본 적 없는 꿈을 꾸는 기분이야 꿈이라고 단정짓긴 꽤 확실한 느낌이라 그럼 날 보게 된 내 그림자선 끝까지 선명한데 널 다시 마주할 날만 바라볼게 전으로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아 널 모르던 나 널 마주친 후에 난 걷잡을 수 없이 더 갈망하게 되는 걸 난 마치 꿈에서 꿈을 꾼 듯이 널 찾아서 헤매다 길을 잃어가 다신 깨지 못할 너란 꿈 내 사랑 Everyday 날 넘겨 Jesus I'm dreaming a dream every night I'm in love I'm dreaming a dream every night 네가 남긴 흔적을 찾아 너란 꿈을 방황하는 나 Nobody say word 그 어떤 것도 너를 채울 수 없어 매일 꿈꾸는 밤도 전부 사라져가 매일 한계가 떠나질 않아 널 찾아 헤매는 날 구해줘 say word Nobody say word 전으로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아 널 모르던 나 널 마주친 후에 난 걷잡을 수 없이 더 갈망하게 꿈에서 꿈을 꾼 듯이 널 찾아서